네, 안녕하세요. 키움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 동안요, 저희가 마켓11을 통해서 찾아뵙고 있습니다. 저는 이양희입니다. 아, 오늘 시장, 같이 맨날 진행하는 친구 이승훈 대표였는데, 잠시 늦게, 개인적인 사정으로 조금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조금 늦는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시장은요, 오늘 시장 대비 조금씩 반등을 좀 시도하고 있는데, 오늘 뭐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라고 할까요? 오늘 전반적으로 그 금리가 오늘 인하가 전격적으로 발표됐습니다. 아, 사상 처음으로요, 1.75% 대로 내려갔습니다. 1%대로 내려가면서요. 오늘 뭐 증권주를 비롯해서 건설주들이 조금 반등을 시도하는 것이 일단은 시장의 특징이 되겠는데요. 전체적으로 수급상부터 좀 체크해 보면은요. 오늘 외국인은 오늘 아침에 순매수로 순매도로 출발해 여전히 180억 규모의 순매도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이틀 연속 순매수. 코스닥 이틀 연속 벌써 어제만큼의 매수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제 110억의 순매수 오늘도 116억대의 순매수를 보이는 것이 지금 그 코스닥에서의 수급의 상황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에서의 그 미국 시장에서 그럼 간단히 한번 짚고 넘어가면은요. 미국 시장에서의 오늘 새벽에 끝난 시장은 약간 하락폭이 좀 진정되긴 했지만은요. 전반적으로 시장에서의 불안감은 여전히 이어지는 것이 오늘 그 유럽 뉴욕 시장에서의 조정세였다. 그러니까 이틀 연속 조정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우랑 S&P가 각각 0.1%에서 0.2% 정도 하락했고요. 나스닥도 0.2%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두 가지가 되겠는데요. 미국의 강한 달러의 흐름이 이어진 것이 일단은 부담요이다. 뭐 어제도 얘기했고 오늘도 얘기하겠지만 어제 이제 전전 이코노미스트는 달러의 강세를 이렇게 아주 속도가 가파르진 않을 것이다 하면서 여러 몇 가지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지되었건 간에 오늘 1.60달러 수준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시 후에도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시청자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1대1로 가는 것은 시간 결국은 시간 문제다. 얘기 나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강한 달러가 하나의 큰 시장에서의 어떤 축이 되겠고요. 또 하나 이제 유가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가는 어떻게 되겠느냐? 유가는 이제 47달러 수준, 46달러 수준 들어가면서요. 일단 한 달 내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물론 유가는 이제 바닥을 찍었다. 얘기. 그러면서 결국은 헤지 펀드들이 상당히 많이 돈이 들어오고 있다. 원유에 관련된 베팅을 하고 있다라는 주장도 분명히 있는데요. 조금 또 내리다 보니까 전혀 아니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요. 골드만삭스에서 어제 40달러 선이 in the near term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조만간 멀지 않은 시기에 40달러 갈 거라는 얘기였는데요. 오늘 게리 콘이라는 사람이 골드만삭스 대표가 되겠는데 이 양반은 또 한 줄 더 떴습니다. 잠시 우리 그 화면 갖고 보여드리겠지만 이 양반은 더 세게 얘기해서 30달러 갈 것이다 얘기했고요. 또 잠시 전에 나온 또 속보를 보면 또 뭐 전 이제 표현을 격하게 표현하면 입이 열려있기 때문에 아무나 다 아는데요. 드디어 이제 20달러 간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튼 지금 분위기가 좀 많이 상반되게 흐름이 있는데요. 그럼 원자재 흐름 오늘 다시 한번 원자재랑 달러와의 관계 그리고 오늘 금리가 이제 다시 내려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외환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지까지 오늘 잠시해서 살펴보겠고요. 우리가 말을 하는 와중에 우리 또 몸이 안 좋은 우리 이승훈 대표가 드디어 착석을 했습니다. 이승훈 대표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훈입니다. 문제가 있어 몸에. 네, 문제 많죠. 아, 네. 근데 네. 오늘 셔츠가 또 검은 것도 처음 봤는데. 검은 거 원래 있던 건데요. 아, 그래요? 아주 오래된 겁니다. 네. 어떻게 술 마셨나? 아니요. 그래요. 네. 시장에 대한 오늘 상황 간단하게 저도 한번 간단히 정리해봤는데요. 이승원 대표 오늘 시장 출발 상황 이거 좀 어떻게 확인? 일단 뭐 금리 인하가 가장 큰 화두라고 네.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네. 은행주가 지금 오르고 있고 보험주도 가장 그 반등하고 있고 특히 이제 삼성화재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에 그 이슈가 있었던 게 있었죠. 지금 그 SDS부터 제일모직 삼성화재까지 해서 상속세에 대한 납부 이런 이제 이슈에 대한 쪽이 있었는데 오늘 제일모직 오늘 삼성화재에 대한 쪽도 같이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쪽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는 없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네. 쪽에다 이제 시장에서 그 무게를 좀 더 두는 것 같습니다. 건설주에 대한 쪽이 지금 뭐 좋아지는 모습 보여주면서 은행주까지 연결이 되고 있고 물론 네. 아시다시피 이제 그 증권주가 가장 큰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고서 리포트를 쭉 보게 되면은. 네. 갤럭시 S6와 관련된 부품주들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S6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오늘도 보게 되면 뭐 파트론이라든가부터 시작을 해서 뭐 옵트론텍이라든가 KH바텍 뭐, 예, KH바텍 뭐 이런 쪽도 인터플렉스 이런 애들 강한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혜성이도 다시 올라? 예, 혜성옵틱스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모텍이 형도로 김지현 애널리스트가 어제 그 여기서 바이오 관련된 얘기했는데 네. 김지현 애널리스트 하면은 유일한 오점이 하나 있었죠 작년에 한미 한미약품인데 한미약품이 내가 언제 그랬니? 라는 것처럼 다시. 우리 북한 거 얘기했잖아. 네. 애 둘씩 나게 한다,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빠졌어. 이번에 빠졌어요. 아, 그니까 말이 안 되는 네. 거지, 그런 것들이다. 이번에 빠졌는데도. 해도 안 난다 그랬잖아요. 네네. 날사리면도 뭔 소리야. 중요한 거는 지금 한미약품이 이게 작년에 그 얘기했던 그 수준 아예 넘어가 버렸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오늘. 근데 솔직히 이제 급하게 올라요? 아주 급하게 지금 오르는. 뭐 거의 상한가 갔었어, 아까 잠시만. 예, 아까 상한가까지 지금 하는 모습을 봤었는데. 제약주 쪽에서 어쨌든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약주들이 최근에 어쨌든 시장에 어떤 밸류에이션 부담감이 없는 쪽에서에 대한 대안, 네. 이런 쪽에 대한 대안으로 좀 나타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 시장에서 23주 연속 그 폴리실리콘 가격이 하락했다. 네. 23주 연속 하락이죠. 그것 때문에 이제 OCI에 대한 낙폭에 대한 쪽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올라갈 땐 안 만나는 이제는 또 네, 폴리실리콘 나는 거야. 폴리실리콘 이제 얘기가, 아니, 원래 올라갈 때도 계속 하락하고 있었거든요. 폴리실리콘. 그러니까. 22주, 뭐 21주, 그리고 뭐 낙폭이 뭐 그렇게 무식하게 커진 것도 아닌데. 네. 어쨌든 간에 오늘, 그러니까 폴리실리콘 때문에 하락한다라기 보다는 지금 이제 그 차익 실현에 대한 기회를 찾았다. 지금 방향이 네. 딴 데로 가고 있어요, 그런 거죠. 예, 뭐. 네, 이런 쪽이 아니라 이제 다른 쪽으로 가고, 제약주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움직임이 있다라고 네. 보셔야 될 것 같고, 국내에서는 이 바이오 제약에 대한 쪽에서 일단은 네. 제약주에 좀 더 무게가 실리고 있고요. 네. 셀트리온이 쉬니까, 바이오스밀러가 쉬니까 제약이 올라온다. 이런 흐름으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해서 하나만 더 얘기하고 이제 다음 코너 넘어갈 텐데요. 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내일, 오늘은 이제 금리가 이슈가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잠시 또 얘기해 나오겠지만 금리 이슈가 있었고요. 근데 선물 옵션 만기가 있어요. 근데 선물 옵션 만기의 특징은 수급이 의미가 없어요. 어디를 튈지 모릅니다, 이런 날은. 그러니까 이런 거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관이나 외국인들, 점잖은 형들은. 또 오늘 막판에는 또 어찌되었건 간에 약속된 매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일 먼저 일어난 삼성 SDS. 주가랑 상관없이 들어가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맞춰야 되니까. 그럼 빠지는 게 있겠죠. 들어간 놈이 두 개 들어가니까 두 개 빠진 놈 있잖아. 빠진 놈이 누구야? 알아? 빠지는 놈이, 그, 사람들이, 작은 건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예, 네, 왜냐면은 그게 4천억짜리가 빠지고, 되게 시가총이 작은 게 두 개가 빠지고. 아래 것들 두 개 빠지겠죠, 네. 뭔지 모르겠죠. 네. 하나는 나름 작아요. 네. 하나는 좀, 그 중견이죠? 이수학이니까 중견은 이수학. 중견이야. 네. 하나는 나름 재벌이야. 네네. 뭔지 알아? 뭡니까? 코롱. 아, 코롱? 어. 그 두 개는 갑자기 뒤통수 맞는 거지. 그쵸. 아니, 그, 치과초랑 상관없이 나름 재벌이잖아요, 코롱은요. 코롱이 빠지는 거예요. 코롱이랑 이사 두 개가 빠진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모르겠어요. 저는 왜 은행주가 왜 오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왜 오르는 거야? 금리가 내려가도 왜 올라야 되는데? 추가적으로 하락할 거 없다라는. 이제 다 빠졌다? 금리 다 내렸다? 다 내렸다. 그리고 건설주가 이제, 뭐 좋아지지 않겠니? 라는 거, 뭐 이런 기대감을 좀 반영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네. 어쨌든 간에 지금 은행 쪽 대출은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또 늘어났잖아. 어저께 우리 얘기했잖아. 예, 1월 달에도 늘어났고, 네. 지금 보게 되면 2월 달에도 또 어마어마하게 좀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루 10동씩 전화오니. 그잖아요. 자기도 네. 전화 많이 받죠? 전화요? 아, 저는 전화 뭐. 후스콜? 후스콜로 차단. 다 차단됩니다. 아니, 받는 거는 대부분 네. 저거야. 대본이 네. 아니면 문자 오는 거 다 그거죠, 뭐. 네네. 네, 뭐. 대출해라고. 그리고 어떤 분은 신청도 안 했는데, 낚는 거 있잖아요. 네. 승인 되셨습니다. 뭐야, 또, 이런 애들 하나 있어. 아, 또 낚는 것도 가지가지예요. 하여튼, 근데, 제약주 얘기하다 그랬는데, 왜 그러냐면, 제약주는, 왜, 그, 아까, 딴 얘기가 휙 있었는데, 내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내일 이제 우리나라 삼성이나 현대차나 주주총회 하잖아요. 같은 날 하잖아요, 많이들. 네. 근데 주주총회 요번에 핫 이슈는 뭐냐면요. 딴 거 다 없어요. 주주총회는 올해 주주총회 내년부터 해서 가장 이슈는 주주 친화 정책이고 배당을 늘리는 얘기가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계속해서 그 글로벌 수준 가겠다. 현대차도 글로벌 수준 가겠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잖아요. 어저께 이제 삼성 SDS 제일 모직이 나온 거가 KBS에서 어저께, 엊그저께 뭐 상속세 얘기 나오면서 했잖아요. 보세요. 상속세 그 배당을 워낙 많이, 지금처럼 많이 주면 팔 주식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근데 이번에 5조, 6조 상속세 얘기 뭐 어떻게 났잖아요. 그저께. 어떻게 빠졌는데요. 그 대주주 일가 있죠. 삼성그룹 대주주 일가들이 배당 받아봤자 얼마 받는지 아세요? 어떤 거요? 조금만 높이면 단위가 달라져요. 좀 높이면은. 단위가 달라져. 예를 들어서. 2,000억을 받는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10주 팔 걸 다 8주 팔 수 있는 거잖아. 그쵸. 예, 근데 네. 2,200억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올려봐. 어? 글로벌 수준 올라가면 지금 배 이상 받는 거거든요. 5천억 가까이 받을 수 있겠네요. 5천억이나 조금 더 주면 그 1조 만 들죠. 5천억 받고 한 3년 유예시키면 아, 안 되는구나. 6조 만들려면 시간 걸린다. 아,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근데 하여튼 그게 뭐 딴 얘기인데요. 저는 그래서 왜 나오냐면 업종으로 보면 제약주가 항상 배당이 많아요. 배당이 많아요. 상대적으로 배당이 그렇죠. 많은 거라고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항상 연말에 한 9월 10월부터 갔는데 올해는 별로 안, 작년에 안 좋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배당으로 보면 뭐 한미약품 대표적인 거 배당이고 한미약품은 주주 친화 정책이 이런 데가 없죠. 매년 주식 배당하잖아요. 그죠? 매년. 하나도 안 빼놨을 거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슈가 되겠죠. 물론 거기다가 이제 뭐 지금 너무 심하게 저축이 올랐고 한미약품 하면 또 바이오시밀러는 그건 모르겠지만 제다릭 쪽에서 뭐 최고 강자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88정만 기억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88정. 그런 것들이 이슈가 있을 텐데 거기다가 이제 북경 흥미 그런 것들 실적에 대한 개선 뭐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 자세한 얘기는 좀 이따 하겠고요. 바로 다음 코너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코너입니다. 이 군과 함께 한 주의 마감을 이제 슬슬 한 겁니다. 한 주간에 있었던 일 다시 정리하고요. 한 주간에 월화수목 최대 이슈를 다시 한번 우리가 리뷰하는 시간입니다. 이분이 누구죠? 키움증권. 안방만이면 이거 별로 안 좋아. 좀 식상해. 식상한가? 식상해. 식상한가? 네. 키움증권 대표. 카리스마. 카리스마. 그죠? 김순영 앵커를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방만이라서 또 나가려고 했더니.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셨어요? 아니다. 그 다음 것도 조금은 또 수정이 돼야 될 것 같지만. 감사합니다. 아, 거기는 우리 2학년 앵커님과 지금 이승원 대표님 같이 있잖아요. 저희는 칼이 없어요. 의미가 없어. 칼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그 동냥이야, 기동냥. 그냥 있으마. 있으마. 2인자 기동냥. 오늘 어떤 이슈 준비했어요? 이번 주 내내 유동성 얘기였어요. 유동성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네네. 글로벌, 그러니까 전 세계적 유동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네. 주식시장이 너무 출렁출렁거리고 네. 뭐 수급 얘기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요게 좀 맞춰서 네.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결국은 강달러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네. 과연 어떻게 할까. 작년까지만 해도 유로 약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제부터는 강달러에 대해서 좀 더 네. 많은 분석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가 많은데 근데 문제는 네. 미국 쪽에서도 달러의 강세를 상당히 좀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럼요. 네. 이게 언론 쪽에서도 네. 지속적으로 좀 얘기가 나오는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요. 현재 99.7 달러 인덱스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이제 100 정도 얼마 남지 않은데 이게 2003년 이후 최고치라고 나오고 있고요. 네. 유로와 달러가 1대1이 된 패러티도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좀 얘기가 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래서 달러 강세는 상반기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지속적으로 좀 이루어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면서 달러의 강세의 지속은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과연 투자 전략이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달러의 광풍은 보세요. 지금 1대1로 맞춰진다면 유럽 쪽에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오늘 보니까 지금 뉴욕 증시 쪽에서는 약세를 좀 보였지만은 유럽 쪽은 대체적으로 강세로 그 닥스 쪽에서 독일 쪽에서 자동차주들의 강세가 상당히 좀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니까요. BMW가요. 16% 가격이 떨어진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미국에서 그렇죠. 보면. 그럼 제네시스가 있고요. 제네시스나 5만 불 하거든요. 그래서 BMW 5시리즈가 있잖아요. 네. 아니, 뭐 제네스도 값 좀 떨어지겠죠. 오늘 환율 올라가고 하겠지만, 이게 훨씬 크잖아요. 저도 모르지만, 샀어요. 저도 모르지만, 한국에서도요, 네. 제네스 살 사람과 그 BMW 5시리즈 차이가 줄어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더 줄어든다는데. 아니 같죠. 생각이 없더라 막 사이도 저거. 그래서 맞죠. 신고가를 치고 그랬구나. 그래서 그죠. 아, 그럴 것 같아요. 네. 잘 몰랐더라고요. 네. 명확하잖아요. 네. 그리고 중단비 쪽이나 이런 쪽은 좀 실이 많다. 자원 보유국이나 달러 부채를 많이 가진 쪽에서는 네. 이제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키움증권의 리서치 쪽에서 나온 건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유동성의 중심이 됐던 게 달러잖아요. 근데 달러가 네. 이제 달러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서 금리 인상으로 바뀌면서 나타난 여러 가지 변화를 우리는 조금은 견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변동성 장세 전략을 좀 얘기를 하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조금 많이 무게가 되는 금리 인상이 많이 좀 부담이 되는 쪽으로서는 네. 매도를 하고 네. 그 외에는 좀 매수를 하자라는 쪽을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좀 현금화 전략을 우리 쪽에서는 얘기를 해요. 주식시장 쪽. 네. 그리고 금도 매도하는 전략. 네. 그리고 지금 신흥국 쪽에 주식도 매도하는 전략. 그리고 네. 하이힐드의 채권 있잖아요. 그 네, 주식과 거의 비슷하니까 그것도 매도하는 전략을 좀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미국 쪽에서 지금 걱정하는 것은 그럼 우리 기업은 어떻게 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분석을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보니까 여기서는 해외 쪽에 비중이 좀 높은 쪽은 좀 자제하자. 그 대표적인 예로 들어서 휴렛패커드의 해외 매출 비중이 상당히 좀 줄어들었다는 점에 대해서 많이 초점을 맞추면서 네. 이렇게 좀 전략을 세워놓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런 전략 들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장 되게 부담인데 네. 오늘 사실 금리 인하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조금 더 커버가 될 수 있을지 이런 것도 참 궁금하네요. 여러분 예. 어떻게 보세요? 예. 금리 인하를 해서 네. 예, 어쩌자고 지금 금리 인하 안 할 수도 없고 네. 할 수도 굉장히 무거웠다 그러더라 분위기가. 분위기 예. 무거울 수밖에 없죠. 똥바가지 뒤집어 쓰는데 안 할 수도 없고 나중에 욕을 먹으면은 왜냐하면은 이게 나중에 이제 가계부채 문제가 터지면 네. 누구 욕하겠어요? 네. 기획재정부 욕하겠습니까? 네. 아니거든요. 한국은행 욕먹는 거거든요. 근데 네. 또,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제, 뭐냐면은, 이 언론 플레이를 이제 하기가 되게 힘들어진 건, 네. 되게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거죠. 그러니까 경기가 안 살아나.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내수 침체잖아요. 네. 담뱃값 빼고는 다 디플레 들어갔고, 네. 마이너스, 물가상승도 마이너스고, 이러면은 경기에 대한 이 둔화에 대한 원인, 금리, 어? 이는 안 해서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또 몰아붙일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래도 저래도 지금 똥바가지 혼자 다 뒤집어 쓰게 생겼으니까 이럴 거면은 그냥 하고 말지. 시킨 대로 하고 예, 말자. 예, 하고 말지. 이런 식, 그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금리 인하에 대한 실익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실익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고 또 지금 보게 되면은 금리를 인하했을 때 아, 지금 외국인에 대한 이 그 한중, 한국, 미국 금리차가 네. 많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의 금리를 이제 뭐 올해 어쨌든 간에 뭐 6월이든 9월이 되든 올해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이때 우리가 그러면은 그때 어떻게 할 거야?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할 거야? 뭐 가만히 있어. 뭐 뭘 어떻게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다음에 어떻게 할 거야?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네. 갑자기 이런 얘기가 갑자기 생각나는데요. 네. 그 불법으로 하는 것들이 있어요. 네네. 같은 뼈끼를 질문하는 건 불법이라고 몇 번 얘기할 때 그 지금 키움 보안법 위반이야. 아니 어제 방송할 때 보니까 자꾸 질문하더라고. 아, 내가 아는 걸 확실하게 질문하지만 네. 내가 모르는 걸 질문 받으면 당황하지. 네네. 우리 이제 아침 방송하는 게 있어요. 제가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네. 바뀌어요. 다음 주부터 개편하면서 네. 진행하는 여성앵커가 바뀌거든요. 네. 보면 또 아실 거예요. 딴 데서 있던 분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뭐 미팅하고 뭐 좀 잘 부탁드려요 그러더라고요. 지원 씨?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모르는 것 같은 거 나한테 물어보지 않는 게 나아지는 거라고. 아니, 모르죠. 근데 금리, 저는 제 의견을 물으신다 그러면 아무런 영향이 없다. 개인적으로 증권주 지금 왜 올라가는지도 모르겠고, 은행주 왜 올라가는지 아무것도 모르겠고, 특히 건설주가 왜 올라가는지 뭐 아무것도 모르겠다. 요즘 돈 빌릴 수가 없어서 고생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돈을 안 빌려줘서. 돈을 원하시면 어떤 케라도 빌릴 수 있어요. 네. 은행에서 빌리고 뭐에서 빌리고 다 빌리거든요. 저축은행에서 빌리고 다 빌리거든요. 이거 왜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어찌됐건 원하는 건 딱 하나 아니겠어요? 뭐라도 해서 부동산 살리자. 네. 그거 딱 하나죠. 뭐라도 해서 부동산 살리자는데요. 아, 전 외람되지만 저는 이렇게 격한 표현하면 건설 쪽에서 지금 사업을 이루어갖고, 크게 이루어갖고, 나라의 대권까지 잡았던 분이 계시잖아요, 대한민국은요. 그분도 못한 게 아파트 가격인데, 지금 정부에서 누가 이걸 할 수 있어요? 그럼 왜 못했느냐? 도도한 역사적 흐름이 있거든요. 그걸 거스르기 힘들죠. 그래서 금리 인하는 왜 했는지, 뭐, 높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했겠지만, 저를 국회 보내주면 저는 이런 거 못하게 하죠. 이건 말이 안 되는 오히려 금리 조금씩 올리거든지 어떻게 해서 부동산을 소프트 랜딩 시키는 게 중요하죠. 지금 이거는 결국은 사람들이 소프트 랜딩 받는 게 경착륙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세상에 경착륙이란 말은 없어요. 소프트 랜딩은 반대는 하드 랜딩이 아니라 영어로 하면 크래쉬예요. 크래쉬지, 크래쉬. 크래쉬밖에 없는 건데 저는 왜 하는지 이해가 안 돼서 오늘 이거는 모르겠어요. 뭐 환율의 상승 효과도 있겠죠. 예, 네, 환율 상승 효과 있겠지만 부동산에 좋아질 거는 그러니까 뭐 개떡도 없다는 환율도 상승시키고 네. 환율 상승시켜서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금 디플레 하는데 네. 디플레 돼서 나쁘세요? 네. 나쁘시냐고요? 디플레요? 집 가지고 계시면 네. 디플레 되면 나쁘시지. 아, 그것도 별로 관심 없어요. 디플레 되면 나쁘세요? 물가 떨어져서 나쁘세요? 전 좋죠. 그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떤 수요 견인이냐 공급 견인이냐에 대한 그 차이가 네. 있어야 되는데 네. 이게 지금 보면은 뭐 이게 수요 견인 디플레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쓸 건 쓰고 싶은데 네. 지금 보게 되면 비싸서 못 썼던 거거든요. 근데 그 체감하는 실제적인 경제 현상과 어떤 그 수치 간의 그 괴리도가 엄청나게 지금 벌어져 있는 게 아닌가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금리 인하에서 오늘 하루는 시장에 대한 조금 환호를 하고 있는데 이 건설 쪽 같은 경우도 이거거든요. 왜냐면은 아까 잠깐 데이터를 보게 되면 2월까지 수주 물량에 대한 쪽을 보게 되면 건설주 수주 물량에 대한 쪽이 전년 대비해서 지금 35% 감소했습니다. 중동 쪽 비중이 과거에는 80%였으면은 지금 22%로 감소했고요. 아시아 지역, 그 다음에 중남미 지역에서 수주가 중동 수주에 대한 쪽을 커버해 준 거죠. 완전히 쪼그라든 거거든요. 네네. 근데 유가에 대한 쪽, 현존 이코노미스트도 얘기하지만 유가에 대한 쪽이 그렇게 좋을 리가 별로 없다라는 얘기하면은 올해 내내 중동 발주 늘어날 일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런 거 감안했을 때 건설주 같은 경우도 이제. 너무 비싸는 거 아니야? 아니, 건설주 같은 제2의 중동 붐이라는데. 그래서. 전 네. 중동 붐이 안 오면 모르지. 하반기 또 가실지 어떻게 알아? 하반기에. 또 가시면 또 이슈가 또 나오지. 아, 그래서. 그러니까 남아단 기간이 끝나면 가을인가 겨울인가 네. 되잖아. 10월쯤 네. 되잖아. 그러니까 좀 있으면 남아단이야. 끝났어, 이제. 그러니까 한 가을 정도 또 가실지 네. 어떻게 알아? 그래서. 유엔도 가셨다고 수도. 그래서 이제 지금 보게 되면. 네. 그 해외 건설 비중이 낮은 쪽들. 낮고. 또 얘기 얘기를 나를 아 현대잖아. 아, 그렇지. 그 얘기를 연결을 시켜라고 내가 한 거지. 나 현대건설이지. 디벨로핑 삼성전기 이게 어디 가냐? 삼성전에서 글로벌 투자자 협회에서 인증했잖아. 회장님, 취임했잖아. 회장님 이제 엠코 보여준다. 이제 엠코 봐라. 삼성전 제대로 하시라고 그랬잖아. 내가 회장님은 엠코한테 주지 현대건설 안 주지. 다른 얘기. 다른 얘기. 네. 아 예. 더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스마트워치 그리고. 네. 네. 이상하게 우리는 얘기를 잘 안 했는데 네. 맥북에 대해서 얘기가 많더라고요. SNS를 그렇죠. 통해서. 네네. 그래서 이와 관련된 거 우리 두 분이 계실 때 한번 쭉 한번 보려고 네. 가져왔습니다. 네. 일단 스마트워치가 비교를 한 그 그림이 있어서 네. 이렇게 딱 가져왔는데 뭐가 다른지 잘 사실 모르겠어요. 네. 예, 지금 보면은 삼성전자에도 나왔고 그리고 LG전자 쪽도 얘기가 됐고 애플 이번에 발표가 됐잖아요. 네. 이렇게 보면은 뭐 다 똑같아요. 뭐 건강 헬스 쪽 뭐 되는 것도 있고 시계 장착도 있고 뭐가 다를까? 그냥 이렇게 그냥 그림만 보고서는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제 좀 애플워치 공개단 다음에의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네. 일단 이 한 증권사에선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비수기 아이폰, 그러니까 이 애플워치는 아이폰하고 연결이 될 때. 극대화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비수기 때 아이폰의 수요를 끌어올릴 수 있을까라는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들 때문에 혹시 갤럭시 S6에 대한 수요 영향이 있을까 이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관련 종목에서는 스마트 지금 오르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수혜주를 찾고 있긴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여기에 반응이 참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갖고 왔는데 한번 보세요. 다를 게 없다라는 점에서 기대가, 애플워치 패러디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은, 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요게 제일 재밌거든요. 네. 아이폰을 손목에 단 거에 뭐가 다른 게 있느냐. 라는 얘기 좀 예, 많이 하고 있고, 네. 예, 이거 지금 계산기와 전화기와 게임기를 모으면 애플워치다. 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 39만에서 1,100만원까지 한 비싼 애플워치 가격 풍자, 집을 담보로 잡아서 이렇게 사세요.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좀 이렇게 좋은 쪽으로 얘기가 안 나오는 그런 거가 있더라고요. 시계에 애플 스티커만 붙이면 애플워치다. 이렇게 네.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런 점에서는 애플워치가 과연 좀 예전에 아이패드가 나오거나 아이팟이 나오거나 또는 지금 아이폰이 나왔을 때 그 광풍이 몰아칠 수 있을까라는 점에 대해서는 좀 많이 의문시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좀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요겁니다. 맥북입니다. 맥북이 상당히 생각보다 SNS를 통해서는 오히려 새로운 것은 애플워치보다는 맥북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일단 무게가 아주 가볍대요. 네. 900g. 네. 예, 1kg 미만의 무게. 그리고 레티나 디스플레이가 장착됐다는 게 상당히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단자가 두 개예요. 네. 그러니까 한쪽에는 USB-C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한쪽에는 헤드폰 단자 외에는 아무것도 없대요. 아, 네네. 그래가지고 불평이 있긴 해요. 아니 지금 유선 단자 아직까지도 꽂을 게 많은데 요거 하나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상당히 좀 많이 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궁금한 거는 지금 갤럭시 S6 나왔고 맥북 얘기하고 또 애플워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전처럼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킬 수 있는 뭔가가 있느냐라는 부분이죠. 그게 문제라니까. 예, 그게 있느냐라는 건데 지금까지는 퀘스천마크로 붙이고 있는 게 특징이니까. 내가 보기에는 일부러 이 시장을 망치려고 애플이 작정을 한 것 같아. 그러지 않고서야. 맞아. 이성훈 대표는. 왜 이렇게 디스를 하지? 그러니까 이성훈 대표는 독특해요. 이성훈 대표가 여태까지 역사상을 보면 이제, 소위 그, 김종주 회장을 디스해갔고요. 그걸 든 사람인데요. 이제 팀쿡을 디스하거든요. 본격적으로. 왜냐면. 거기다가 이 친구가 지금 갤럭시 S6를 몸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거든요. 괜찮은 걸로? 네. 첫 번째는 일단 배터리 문제인데요. 네. 갤럭시 S6, 그, 애플워치 배터리 그게 제일 짧습니다, 지금. 나온 거 기준으로는. 배터리 문제가 일단 가장 심각하고, 문제는 이것도 그냥 대기 모드에서 18시간 간다는 얘기인데, 뭐 심박수 측정이나 운동량 측정을 하기 시작하면 그 배터리가 확 더 빨리 줄어든다고 합니다. 더 빠르게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 문제에 대한 불만이 지금 애플워치 구매 전에서 지금 가장 지금 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기능이고 나발이고 간에 배터리가 너무 짧은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한 이슈가 지금 가장 심각하게 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디자인은 뭐 호불호니까 이거는 뭐 개취니까 뭐 알아서 하시겠지만 저는 솔직한 얘기로 개인적 취향 개취니까 뭐 알아서 하시겠지만 네 알아서 하시겠지만 저는 개취. 솔직한 얘기로 동그란 어베인이 훨씬 이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만약에 내가 이제 딱 보고 산다 스마트워치를 아 나도 한번 사볼까라고 한다라면은 네. 네모가 보니 네모가 동그라미 사야지 둥그런 거 사서 떡 해서 박아야지 어 손목에다가 네모가 보니 촌스럽게 디자인을 LG 네. 그러면 이제는 그렇죠 네. 네. 예. 아 그럼 맥북 쪽은 좀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설문조사를 외국 기업에서 이거 나오자마자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연 아이워치와 맥북을 사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많이 뭐 돈 있으면 사겠죠. 근데 저는 왜냐하면 제가 쓴 게 아니고요. 인민에어 네. 네. 인민에어,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맥북이 네. 제 인민에어하고 스펙이 같아요. 오, 그래요? 예. 네, 네. 제가 재작년에 샀잖아요. 인민에어. 젊으신 분은 아실 겁니다. 인민에어라고 지금 딱 중국 거 있어요. 인민에어. 네. 네. 그때 이제 제가 SSD까지 추가해서 70만원에 산 거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맥북, 그게 얼마입니까? 지금 인민에어 말고, 그 이번에 새로 나온 맥북이 네. 얼마입니까? 나 그거 하나 사달라. 인민으로 원그 있지. 그 하나 올인원 예, 예. 인민은 원래 올인원 하나 사주고 근데 어쨌든 가격대 알려드 150에서 180만 원 맥북은 네. 근데 맥북은 오히려 전 더 팔릴 것 같아요. 애플워치보다는 맥북은 오히려 네. 왜냐하면은 뭐 맥북 쓰시는 분들은 워낙 있기 때문에 기본 수요층이 있기 때문에 맥북은 뭐 사양을 업그레이드한 거잖아요. 뭐 다른 거 없잖아요. 그냥 사양만 업그레이드한 거 내놓은 거라 기본 수요는 있다. 다만 애플워치 같은 경우는 상당히 호불호가 많이 갈리지 않을까. 그리고 가격이 애플워치가 너무 비싸게 나왔어. 그렇지 않습니까? 애플워치는 솔직히 한 20만원에서 시작할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이거 기본적으로 345불부터 시작하잖아요. 340만원부터 345불부터 1000만원이 넘는 것까지 있으니 1000만원은 호갱님 모시겠습니다 이거니까 어떤 분이 호갱이 될지 상당히 궁금하기도 합니다. 아니 1000만원짜리 누가 살까요? 팀쿡이? 그리고 네. 이게 애플워치에 대한 그 사용 연한이 3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사용 연한이. 그래서 사용 가격 대비해서 사용 연 내구성도 떨어지고 배터리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아마 처음에는 좀 팔릴 텐데 아마 이 그다음에 문제가 첫 달이나 한 두 번째 달까지는 이게 기본적인 물량 밀어내긴 될 텐데 그다음부터가 이제 문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네. 이제부터는 기계 스마트폰 아니 스마트 기기 쪽은 당분간은 LG와 삼성 이렇게 볼까요? 뭐 싫으세요? 이행권이요? 저는요, 저는 별로 그런 데 관심이 네. 없어요. 네. 두 분이 말하는데, 뭔 소리 하나? 이 정도면, 네. 뭔 소리 하나 그러는데요. 그 애플을 제품을 사는 사람들의 그 생각이 있어요.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애플은 전 세계적으로 애플이 이렇게 인기를 끊는 건 딱 하나죠. 물론 간지도 있죠. 간지. 입장에서 보면 애플이 뭐 둥그랗다, 네모랗다 해서 간지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애플은 에코시스템이거든요. 삼성은 그게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죠. 오늘 갤럭시 S폰 노트인가? 이번에 보면 거기가 배터리 광탈이 일어난다며 요새요. 핫 이슈가 된다며.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딱 이거예요. 자기네 잘못이 아니라 구글의 맵 때문에 그래요. 이거거든요. 그거 맞죠. 구글 맵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그거는 그래도 삼성의 입장이죠. 아니네. 삼성의 입장이죠. 네. 고객 입장에서 짜증나는 소리거든요. 왜? 네가 직접 하면 되잖아요. 이거거든요. 애플은 직접 했다는 거고 구글은 직접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없기 때문에 뭐를? 직접 자기 그 OS가 없기 때문에 그걸 해결을 못 그러니까 삼성 얘기가 그걸 해결을 못 한다는 거예요. 지금요. 뭐 제가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갤럭시 노트4가 배터리가 광탈이래요. 그게 구글 맵 때문에 그렇다는 거를 하고 해결 방법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해결점을 찾아내야 되는 건데 그게 두 회사의 대한 가장 큰 차이 네. 에코시스템을 자기네가 갖고 있고 로열티가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큰 차이 같고요. 그래서 저는 굳이 딱 얘기하면 이거 하나로 맥북 얘기하셨죠. 우리나라는 맥을 잘 안 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OS가 도미넌트 OS를 쓰고 있는데요. 일본만 하더라도 그렇고요. 미국, 뭐, 캐나다, 유럽 쪽은요. 다 맥을 써요. 왜냐면, 어렸을 때도 학교부터 맥을 깔아놨거든요. 누가 샀건 어떤 걸 깔아놨기 때문에, 이게, 그, 우리 시각으로 보면 많은 것을 우리가 놓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많이 팔리면 뭐합니까? 애플워치가 안 팔리면 뭐하고, 뭐, 그래서 의미가 없어요. 외국 애들이 좋아하냐고요.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애플워치가 많이 팔리고 안 팔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웨어러블 기기는 폭주할 것이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건 누가 사, 하건 간에, 저는 그래서 딱 얘기하는 건 딱 저거예요. 이승훈 대표 얘기했고, 이승훈 대표가 얘기했잖아요. KH바텍 이거 얘기하셨잖아요. 네. KH바텍 이거죠. 지금 삼성만 갤럭시 S6만 그걸 하겠냐, 메탈을. 이번에 4월에 LG 플래그십 나오잖아요. 써야지. 또 메탈 써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삼성이 베트남에 뭐, 그, 메탈 케이스 한 공장 만들 건 중요한 이슈가 아니라는 걸 갖고 있고요. 똑같죠. 웨어러블 기기가 올해 작년 대비 올해 6배, 내년 때 또 5배, 내년에 2억대가 넘어서 TV보다 더 많이 팔리는 시장. 모든 웨어러블 기계는 결국 뭐가 될 건가에 PCB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그 인터플렉스가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인터플렉스 같은 주식이 정말 중국에 있다. 그거 올인하고 싶어요, 정말. 중국에 PCB 정말 좋은 회사가 있어갖고, 거기서 애플도 들어가고, 삼성도 들어간 놈이 있다. 베트남에도 뭔가 그거 만든 놈이 있으면, 그게 대박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더 넓게 보자. 어베인이 좋다, 뭐 LG가 좋다, 삼성이 좋다, 애플 워치가 좋다는 건 답이 안 나와. 서로 우기는 끝이기 때문에. 안 사본 사람들끼리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다. 그쵸. 의미가 없는. 네. 더 막, 그런 기계가 많이 팔리냐, 안 팔리냐에 대해서는 거의 그 의견이 일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인터플렉스 오르는 게 딱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KH바텍 또 그것 때문인 거죠. 뭐, 딱히 뭐 있겠어, 이게. 결론. 네. 오늘 맞습니다. 보면은 MC. 네. 네. 네. 네. 아, 뭐, 전 네. 듣고 싶어요. 예. 네. 딴 얘기? 듣고 싶어요. 딴 얘기? 일단 좀 이따가.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저를 보낸 다음에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저 빨리 가야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 돌 지금. 아까 얘기하려던 게 MCNX였죠? 네, MCNX. 네, 그 자동차용 카메라 센서랑 모듈 이런 거. 네. 네, 그래서 MCNX, 세코닉스 이런 것들 얘기한 네. 거잖아요. 그거 네. 맞죠? 그래서 일단은 뭐 자동차 카메라 쪽 모듈 센서 쪽 이런 쪽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카메라 센서 쪽으로 누가 그걸 얘기했어요? 세종공업인가? 어제 방송하다가 이제 누가 어떤 전문가가 들고 나왔는데. 네. 저는 이제 이 회사가, 우리는 이제 이 회사가 망할 회사 중에 하나로 보잖아요. 망하진 않겠지만. 세종공업. 난 몰라. 자동차 마우라 만드는 회사. 아, 마우라? 머플러? 아, 머플러 만드는 회사. 마우라 왜 만드냐? 마우라하고 밑에 이제 배기 시스템. 네. 전기차로 가면. 네. 제일 먼저 없어지는 회사 중에 하나가 이거죠. 아, 없어진 게 아니라 네. 전기차가 되면 그건 잘 모르겠고. 네. 그렇게 특정 회사를 얘기하면 네. 안 되죠. 네,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집안 분이 한 분이 중에서. 아니, 진짜. 네. 우리 집안 분이 한 분이 그 GM 대우랑 어떻게 엮였어. 네. 그래서 네. 사업을 한다 그랬거든요. 네. 그랬더니 뭘 했냐면 진짜예요. 이 양반이 스텔레스로, 진짜요, 우리 친척이에요. 좀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어떻게 좀 엮였어, 대우랑. 그래서 우리 사업을 하겠다 그랬더니 해보시라고. 네. 하라고 한 거가 휘발유 탱크예요. 네. 휘발유 탱크. 갔더니 그 워낙 기존 업체들 있잖아. 네. 근데 걔네들도 다 어떻게 백스가 어떻게 연으로 돌아가는 애들이야. 네네. 근데 전기차인데 하면 휘발유 탱크 만드는 친구들 있잖아요. 먹거리가 줄어든다는 거죠. 그 얘기죠. 대신에 얘네가 보라나 했더니 네. 미래 먹거리로 자동차 센서를 하더라고, 세종공업이. 아, 그래요? 아, 네. 그래서 아 네. 이게 회사가 없어지진 않겠구나. 네. 그리고 최근에 자동차 부품주들이 엄청 가는데 네. 세종공업도 캐시에나 이런 게 어마어마하거든요. 뭐라고? 가지고 가구지고 있는 돈 자체가 아, 현금이 네. 네. 현 동근 자체가 어마어마한데 네. 얘도 지금 보면 이제 시가총액이 나는 세종공업이 왜 이렇게 시가총액이 작은가 난 예전에 한 5천억 이상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네. 지금 2,500억밖에 안 해요. 네. 가지고 있는 현금만 하더라도 지금 뭐 어마어마한데 네. 장부가가 훨씬 밑에 있고 아마 네. 이런 종목들도 나중에 한번 식될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네. 영업이익 뭐 500억, 600억씩 꼬박 따박따박 냈지.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단기 순이익으로 치게 되면은 뭐 400억씩. 네. 400억, 500억 사이.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시가총액이 2,500억밖에 안 해요. 저요. 그 지금 현금성 자산만 하더라도 지금 1,000억 가까이 들고 있거든요. 그럼 뭐로 보면 나와요? 재무제표 보면. 아, 그 화면에서 이승원 대표 화면 좀 띄워 주세요. 그리고 내가 동물 하나 불러 올게요. 네. 그 화면에서요. 지금 보면은 뭘 보는 거냐면요. 좋더라고. 네. 뭘 보냐면요. 02 025540 한국 단자. 한국 단자. 이게 분류는 네. 전기 전자로 돼 있는데요. 네. 이게 자동차 쪽 부품이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주식이 이거 재미없는 이거 거래가 별로 안 되는 건데요. 네. 이거 외국인 형들이 꾸준히 사네. 얘는 6천억이네. 이거 6천억인데 그 재무제표 아까 현금 이런 건지 봐주세요. 이게 알짜 회사예요. 네. 근데 전기차 들어가면 이런 것들이 더 좋아질 거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근거는 모르겠는데 그런 애들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근데 한국 단자는 지금 뭐 별로 없는데 캐시는? 현금이 별로 없어? 예, 매출 채권만 한 1200억 들고 있고. 그러니까 외상증권만 있죠? 예, 외상증권만 있고. 지금 보게 되면 세종공업이 훨씬 난 게 얘는 보게 되면은 실적도 따박따박 나잖아요. 따박따박이? 예, 따박따박. 맨날 지금 보게 되면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세종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보게 되면 이제 따박따박 나오는 데다가 지금 보면 이제 작년 거 작년에 200억으로 줄었구나. 작년에 좀 줄어갖고 실적이 그런데 매년 400억 500억 냈었거든요. 그다음에 부채 지금 이거 여기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재무제표 보시게 되면 여기 보게 되면 현금도 현금 캐시만 들고 있는 게 이거 왜 건물이 무너지려고 그래. 천억 이상 되지 않습니까? 천억씩. 네. 그죠? 954억도. 거래가 별로 잘 안 되지 않아요? 뭐가 떨어지려고 그래 지금 앞에서. 네. 뭐가 떨어지려고 그래. 거래가 잘 돼요? 왜? 거래는 웬만큼 됩니다. 거래 10만 원주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근데 모멘텀이 지금 없어서 그런데 머플러 만드는 게 그렇게 뭐 모멘텀이 있겠어요. 근데 이제 그게 모멘텀이 없었는데 아마 자산주 한번 이렇게 쭉 올라갈 때 세종공업 같은 경우도 한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시더라고요. 저는 좋은 건 뭐 좋다고 그러지 뭐 내가 본 종목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뭐 난 잘 모르겠고. 하여튼 외국인도 형들을 사네 이것도. 네. 그래서 최근에 어쨌든 간에 창해 에탄올. 네. 그죠? 네. 오늘도 무지하게 좋고요. 네. 산성 LNS 이런 애들. 네. 산성 LNS 와 시가총액이 7천억이야 산성 LNS. 대박이다. 왜 7천억인지 알 수는 없지만. 할 말이 없고요. 네. 그 유가 얘기 좀 조금 더 해보고 다음 거 진행하겠는데요. 유가가 이제 이틀째 또 빠졌어요. 그래서 한 달 내 최저치까지 또 떨어져니까 유가 올라가면 또 뭐 받아쳤다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유가 좀 내려가면 또 엑스 된다는 얘기했는데. 근데 이거는 솔직한 얘기로 달러 인덱스의 강세에 비하면 지금 달러 인덱스 엄청나게 세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미쳤죠. 네, 지금 엄청나게 세게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유가는 지금 보게 되면 유가 이제 유가도 주봉으로 볼게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는 동조화되다가 여기서 멈춘 거거든요. 네. 여기서 동조화됐었잖아요. 네네. 여기서 쫙 같이 동조화되면서 그러니까. 같이 내려갔는데 지금 이번에 여기서는 동조화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지금 처음으로 지금 동조화가 안 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수급 요인이 이거를 그러니까 수급 요인이 이거를 이긴 거 아니에요? 수급 요인이 아무래도 이거를 이긴 게 아닌가. 은근슬쩍이 저한테 자꾸 질문하시네. 네, 그래서 저는 그 논리도 맞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두 가지 시각이 있어요, 시장에서.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그 재고가 어마어마하게 많다. 원유 재고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유가가 이제 그 조만간에 급락할 거다라는 시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하이에서 이제 그 유가 $30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라는 보고서를 썼거든요. 근데 같은 이유로 해서 시각이 두 가지예요. 뭐냐면은 원유 재고 저장 시설이 점차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지금 보게 되면 재고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80년대 최고래요. 80년대 최고의 재고 수준을 지금 가지고 있어서 지금 보게 되면은 이 $30 하락을 할 가능성에 대한 쪽도 상당히 높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재고 지금 수준을 보게 되면은 80년대 최고치. 그래서 이게 한계가 와서 이제 더 이상 재고를 그 담을 데가 없으니까 그때는 원유 수요가 급감을 할 거다. 라는 얘기와 함께 더불어서 급락할 거다. 원유 가격이라는 쪽이 있는가 하면 이게 한계가 왔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뭐다? 오펙에서 감산을 시작할 거다. 할 데가 없어서. 그래서 유가가 반등할 거다. 이 두 가지 논리로 그러니까 자기가 일단은 결론을 져놓고 거기다 논리를 찾아가더라고 다들. 그러니까 하이투자니권 얘기를 봤고요. 제가 한번 해보세요. 이번에는 어저께 이제 골드만삭스가 인더니어텀 $40 간다 얘기했잖아요. 이번에는 이거 너희들 떠들지 말고 형님 나가는 거야. 게리코는 대표. 네네. 대표 딱 써있죠. 그냥 이것만 보시면 돼요. 비유예요. 아 좀 조심해라 이거야. 이거 간다는 거야. $30. 여기 하는 거가 이제 이성훈 대표님 대로 이제 450만 배럴이 주간 단위로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나오는데요. 이게 말한 대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또 생산을 그 요번에 또 썸머에 자동차도 팔리고 뭐 요즘 경기 좋아서 엄청 요번에 썸머 시즌에 드라이빙 시즌에 휘발유가 많이 쓸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 생산 늘린다. 미리 생산 늘리고 있다는 얘기 하고 있어요. 재고는 엄청나게 많은데. 아, 그러니까. 그래갖고 여기도 모자란다는 얘기 하나서 탱크도 더 지어야 된다는 얘기 농담삼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다라고 일단 말씀드리겠어요. 이거 맞는지 안 맞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양반, 뭐 생긴 것도 무섭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 양반은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 거 보세요. 그 다음 거 제가 다음에 다시 보내자. 여기 뭐 써 있어요? 맞는지 안 맞는지는 우리한테 따지지 마세요. 제목은 뭐야? 오일. 헤딩 2. 20달러. 예? 이것도 나름 또 유명해요. 글로벌 매크로 인베스터라고요. 이건 나름 또 유명한 회사거든요. 예? 근데 여기는 20달러 간다는 거예요. 여기 20달러 간다는 거는 저 놀래요. 좀 아까 이성원 대표 말했던 거를 그 조금 더 한 건데, 좀 그 달러 강세 있잖아요. 달러 강세 약간 못 미쳤다는 거잖아요. 그건 이제 반영시킬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20달러까지 간다는 건데요. 이건 이제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다만 시장에서 이런 의견도 떠오르고 있다. 20달러는 뭔가 신선하잖아요. 그잖아요? 갈지 안 갈지 아무도 모르지만 이런 얘기 나오니까, 이러다 보니까, 저게 뭐예요? 그, 어저께 그, 전지현님이 얘기했잖아요. 시장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장의 희소성. 그래서 성장에 대한 패턴이 여전히 가는 거고요. 가는 거. 그죠? 또 하나는 이제, 이분은 이제 얘기하는 거가 자동차 IT. 미국 경기 회복에 대한 슬로우한 회복.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하고 나서 제가 또 물어봤잖아요. 그럼 다른 것들은 뭐예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던 거 기억하죠? 그랬더니 그런지 약간 꼬르륵 내면서 관심껏 바뀌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the other죠. 그러니까 여지팝인 것들죠. 그 두께에 속하지 않은 여지팝에 대한 관심이 적다. 물론 이 전지현님도 의견은 한해 전체 시장에서 하나의 의견에 분명하지만 다른 의견 분명히 있지만 그런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다른 쪽대로 나오는 것들이 뭐 조선이 됐건 화학이 됐건 석유 기계 뭐 등등등등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조금 소극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 그렇게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 그냥 쉽게 그런 다양한 의견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방향성 가능성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정하시 되겠죠. 저희가 하는 노릇이 있다. 그렇게 간다라고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까지 일단 말씀드리겠고요. 하나 더 말이 나온 김에 좀 말씀드린 아까 삼성전자 얘기했고 L전자 얘기했는데요. 오늘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 뉴스에도 나온 것 같은데 제가 우리나라 뉴스 못 찾아봤는데요. 오늘 보면요. 역사상 처음으로 말은 많았는데요. 구글이요. 오프라인 매장을 여는 거 보셨어요? 구글이요? 네. 우리 미국에서 연달 얘기가 있었어요.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어디냐면 런던에 열었어요. 그러니까 퍼스트 에버입니다.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열었어요. 그래갖고 거기에 그 크롬북도 하고 뭐 하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직접 리테일 쪽에도 갈 수 있다. 물론 이게 대형으로 가는 게 아닌데 오프라인 온라인 위주로 했으니까요. 오프라인에서 이제 플래그십 같은 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얘기 보면 자동차로 10분 거리래요. 런던의 애플샵이랑 그래서 이제 서로 맞닿는 뜨겠다 이런 얘기 있는데 제가 뭐냐면 구글이 구글뿐만이 아닙니다. 아마존도 이번에 오픈했어요. 아마존도 오프라인 매장을요. 그러면 뭐냐면 기존에 이제 자기 브랜드를 갖고 나름대로의 구경을 구축하던 애들이 여러 다른 각도가 되었지만 애플뿐만이 아니라 구글도 이제 막 자기 제품을 다 구글 브랜드를 더 많이 냈을 경우. 아마 이렇게 됐을 경우 기존에 뭔지 모르지만 기존의 경쟁자들로 경쟁을 할 만한 것들이 상당히 유축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서로 경쟁이 심화될 거 아닙니까 지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잠재적으로 아마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존 물론 당장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매장을 열 계획은 없겠죠. 이게 미국에서 처음으로 이번에 열었으니까요. 그래서 하지만 장기적으로 온 오프라인의 경계가 허물어질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좀 얘기, 생각을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구글이 이거는 상당히 오늘 비중 있게 다뤄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요. 그래서 구글과 관련된 거 일단 상당히 비중 있게 얘네가 보고 있다는 건 그만큼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면 지금 LG도 보면 타이제품이 삼성이면 LG도 자체 어벤이 자체 OS가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맞죠? 그렇죠. 네, 그래서 자체적인 OS를 빨리 하고 아니면 또 다른 쪽에 엮어 갖고 하건 간에 구글이면 구글, 애플이면 애플을 해서 자꾸 독립되는. 그래서 분리 독립해 갖고 정말 자체만의 에코시스템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예,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좀, 시청자분들은 그런 것들도 상당히 좀 이슈가 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말이 나온 김에 지금, 우리, M&A 얘기 좀 잠깐 해드리면, M&A가 확장된 건 아니지만요. 지금 보면, 어저께, 그, 우리 이승훈, 전지현님이 얘기할 때, M&A가 뜨고 있다 얘기했죠. 네네. M&A 뛰면서 두 가지 부류가 있잖아요. IT 쪽. IT 및 부품 쪽 얘기했고요. 그리고 헬스케어 바이오 쪽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저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딱 논리적으로 접근 못하지만 저는 주소 들은 얘기만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올해 작년 기준으로 보면 올해 예를 들어서 그 M&A가 그 버블이 다시 한번 15년 만에 형성될 수 있다 기억나죠? 네. 그리고 또 하나가 SNS 하는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래서 가입자를 가꾼 애들 네. 가입자를 갖고 있는데 오늘 드디어 한 건 했네요. 뭐냐면 그 저기 뭐야 그 알리바바가요 스냅챗을 지분 투자했어요. 스냅챗에 150억 달러의 지분 같이 줬거든요. 그래서 스냅챗은 노리던 애는 워낙 많은데 지금요. 일단 뭐 그 인수한 게 아니라 지분 투자한 건데요. 150억 달러 투자한 건 크게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또 하나 중요시 여기는 거가 특히 이제 우리 주식이 아니라 후광통이나 해외 주식까지 많이 하신 분들은요. 이거 하나 좀 보시면 좋겠어요. 이게 아주 상당히 오늘 흥미로운 부분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게 우리 시장을 보면 뉴스는 별로 우리나라 뉴스는 제가 못 봤어요. 우리나라 기자들이 제가 기자라면 이런 거 번역기나 이런 거에서 쓸 것 같거든요. 네. 한번 보세요. 보시면요. 차이나가요. Mergers for big state-owned enterprise거든요. 국영 기업들 있잖아요. 그걸 더 대형화해서 이제 민간한테 넘기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계속 네. 얘기 나왔던 거죠. 계속 얘기하는 거죠. 전전 이코노미스트 얘기해서. 그 전전 네. 얘기한 건데 이게 보면 이러다면 M&A 시장이라서 쭉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거든요. 한번 찾아보면 뭐 한국 번역판에 나오면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게 보면 M&A 시장이 엄청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쭉 내려보시면 뭐가 있냐면 그 국영 기업들 있잖아요. 국영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얘네들 똑같아요. 우리 지금 주주친화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때 가서 배당 이런 걸 높이라고 했대요. 그 어디에 배당 원하는 게 있잖아요. 공산당에 대한 배당을 늘리는 것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구조조정하고 너희들 필요 없는 거 탑치라 이런 일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한국 시장으로 이런 일이 한국 시장에 벌어진다 그러면 뭐예요? 호재냐 악재냐? 호재예요. 그잖아요. 예를 들어 예를 들어서 전무 이성원 대표가 메리츠증권 얘기할 때 보면 메리츠증권이 구조조정하면서 지점 돈 안 되는 지점 합쳐서 센터로 맞췄다 그랬잖아요. 네. 그 보면 그 기업의 구조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슬림화하고 딱 중국이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작년에 비정상에 정상화하면서 한전이면 한전, 한국가스공사 이런 쪽에서 비업무 부동산 매각하고 안 되는 거 다 버리라 그런 거잖아요. 네. 그리고 배당 늘리라는 거. 중국에서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지금 국영기업이 웬만한 것들이 10만 개래요. 그러니까 큼지근한 것들이. 네. 그래서 그것들을 민간에 넘기고 합병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요번에 엊그저께 그 저기 합병이 승인 났잖아요. 북천함차. 네. 북천함차 아시죠? 북천함차. 네. 그러니까 네. 그 기차 만드는 하고 이런 거 하는 거죠. 이재석 전문가 계속 얘기했죠. 네. 이재석 전문가 얘기했던. 네. 뭐, 더 정확히 아시면 계시겠지만, 전 뉴스만, 헤드라만 봤는데, 우리나라 보면 감독기관에서 허가 떨어졌거든요, 합병이. 근데 모르겠어요. 정확한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중국 시장, 성강등과 더불어서, 이게 뭐, 성강등 이미 많이 올랐다,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국에서 주주친화 정책, 그리고 비정상의 정상화, 우리 식으로 보면은요. 그러면서 수익성 강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정확하게 주식시장 호재로 반영될 수 밖에 없다. 그런 쪽에 대한 관심 여전히 이거 제 기사가 헤럴드 경제에 나왔대네요. 요 기사가요. 중국의 그런 것들. 그래서 그거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어. 이렇게 그 모림님 좋은 얘기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1분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후에는요 오늘 레포트 하나 보겠고요. 그 다음에 초대손님 모셔서 얘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1990포인트를 앞두고요. 약간 뭐, 조금 더 전진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왜냐면, 종목별로 보면, 증권이나 이런 것 좀 올라가는 거 있지만은요. 또 다른 쪽에 좀 약간, 유가의 하락에 따라서 그런 원자재 관련된 것들, 그런 소재들이 약한 모습 때문에 그런가요? 전체적으로 쉬고 있습니다. 상반되게 코스닥은 오늘 1%대 반등을 이뤄가면서요. 거기에는 이제 선보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제약은 뭐, 코스피의 대부분이 있지만은요. 이쪽에서는, 코스닥에서는 스마트폰, 그러니까, 웨어러블 기계, 뭐, 이런 그런 관련된 주식들이 뭐, 신고가 나거나, 새롭게 좀, 하루 이틀 쉬었다가 다시 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뭐, 오늘, 좀, 딴 거 하기 전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안내, 뭐, 말씀드리면, 어저께 우리가 드디어 그 네. 저기 딱하정 모였는 그 녹음을 했잖아요. 네네. 딱하정 보는 방법 다시 한번 제 화면 한번 잡아주세요. 네. 그 딱하정 보는 방법은 우리 팟캐스트에서 뭐 그 팟빵에 됐건 어디서 됐건 가는데 여기 보시면 어저께 이제 궁금하시는 분들 드디어 이제 여기가 김성훈 팀장 우리 또 어디가 나는 친구도 있잖아요. 여기 말은 못하지만 이거 들으시면 이분이 어디가 있나 그죠? 그리고 어디 가면 만날 수 있나? 이분이 가면 또 만난 것도 사준다니까. 네. 앞으로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한다니까. 저희가 이제 공식적으로 저희 쪽에 그 녹음해 한 이론을 낄지 안 낄지. 우리한테 맞는 거 사주면 끼워주고. 그죠? 그런 거 해갖고 하고 있고. 말이 나온 김에, 그, 이 모든 것에 가장 빠른 거는 그 딱TV, 유튜브에 보면 제일 먼저 올라옵니다. 뭐든지요. 그래서, 유튜브는 youtube.com/딱TV 치면 되면요. 얼굴 모르게 지금 898명이 됐어, 구독자가요. 은근히 많아. 그잖아요. 은근히 많은 거잖아요. 우리 같은 혼자 하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곧 900명 될 텐데요. 하여튼 오늘 구독하시면 하여튼 구독하면 여기 여러분들 뭐 그 이메일이나 이런 쪽으로 바로바로 바로 업데이트된 게 바로 날아가는데 저희가 하는 거가 뭐 그 딱 한 종목도 그렇고요. 팟캐스트 이거 남자 쇼 그 마켓11도 그렇고 1, 2부도 포함해서 여기 다 바로바로 바로 제일 먼저 올라가는 게 바로 여기니까요. 여기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구독해 주시면 제일 먼저 빨리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딱 한 종목 여기도 있고 여기 보면 딱 이거 제가 한 딱 머니투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두 남자 쇼 어저께 보면 딱 그 전조님 보면 여기서만 보는 분도 200분이 넘잖아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요즘 문제가 저희 서버 중국에서 막아놔갖고요. 중국에서 잘 못 본 분은 계시는데 중국에서도 뭐 VPN이나 이런 거 통해서 뭐 알아서 보실 수밖에 없는 거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레포트 하나 보겠는데요. 많이 나온 김에 레포트 오늘 보면 파트론 나왔다면서요. 네. 파트 KTB 대우증권? 예, 대우증권. 그 얘기 좀 간단히 보죠. 뭐 작년에 실적 안 좋았다. 네. 작년에 실적 안 좋았는데 네. 카메라 매출의 70%를 차지하는 카메라 모듈의 판매 수량 감소가 이제 직격탄을 미쳤다. 네. 뭐 갤럭시 S5가 덜 팔렸으니까 네. 그런 거고 스마트폰 근데 이제 올해는 왜 좋니 하면은 이제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스마트폰 고사양화에 네. 대한 쪽인데 네. 아니 전면 카메라가 이제 500만 화소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후면은 1,600만 원에서 카메라 모듈이 대세가 되고 네. 그다음에 OIS 손떨림 보정 기능에 대한 채택이 증가하고 있다. 네. 전면 카메라도 500만 화소가 대세가 될 전망이다. 그래서 네. 평균적인 판매 단가 자체가 올라가는 객단가, 네, 객단가 이제 ASP가 상승이 기대가 된다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수량도 늘어나고 단가도 P와 그 전년 이코노미스트가 좋아하는 P와Q가 동시에 지금 아, 그러니까. 네. 그게 바로 이제 그 파트론이 될 거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지금 보게 되면은, 뭐 그런 얘기, 뭐 자세한 내용은 그게 답니다. 네. 내용에 대한 쪽이 다고. 네. 그래서 여전에 그동안에 파트론 같은 경우는 그 안테나 쪽 매출에 대한 두다 이것 때문에 그동안 눌렸었는데. 네. 오히려 뭐 이제 아모텍이나 이런 거 안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놓고 보면은 파트론도 이제는 다시 올라갈 때도 됐다. 네. 그러니까 인터플렉스 파트론 이런 애들이 다시 올라가도. 네. 지금 무방한 그런 네.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네. 이 갤럭시 S6 사진을 좀 더 크게 선명한 걸로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네. 이 보고서에서도 네. 알아보기도 힘든 네. 그런 그림이 나왔네요. 아, 너무 그렇다면 우리 같이 방송에 쓰는 사람 못 써. 예, 네, 못 쓰죠. 이거 학교 오피스라고. 예.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예, 엣지인데요. 네. 지금 보게 되면은 네. 엣지가 이제 전면이 500만 화소, 후면이 지금 1,600만 화소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손떨림 보정장치 당연히 들어갔고요. 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게 이제 파트론이 삼성전기 납품해서 삼성전기가 이 1,600만 화소 그걸 공급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쪽과 이쪽 두 개 다 파트론이 네. 일단 참여한다. 그리고 네. OIS 모듈에 대한 쪽을 하기 때문에 네. 실적 개선, 삼성전기가 가면 파트론도 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파트론이 항상 삼성 그 갤럭시 시리즈 할 때 좀 그거 벌써 작년 재작년에 대박 땄었죠. 파트론이요. 그렇죠. 재작년이었죠. 네, 그리고 작년은 좀 쉬었었고요. 작년 그 재작년 하반기부터 작년 쉬었고 요즘 이제 근데 그거랑 같이 움직이는 게 거의 약간 다르지만 KH마텍도 그런 거 아니었어요? 잘 갔다가 죽었다 다시 가서 하는 거죠. KH마텍. KH마텍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네. 그 요 블루 필터 때문에 네. 요 블루 필터 뭐 나노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노스 100%야? 네. 보고요. 네. 나노스 100% 아니네. 네. 그러니까 블루 필터 쪽에서 나노스하고 옵트론텍이 네. 있는데.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블루 필터 쪽으로 해서. 네. 옵트론텍 그때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네. 오늘도 보면 옵트론텍이 신고가 나거든요. 네. 52주 신고가가 아마 날 텐데. 네. 옵트론텍, 아, 와다가 밀렸네? 네. 근데 그리고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오늘 보게 되면은, 이제 아까 KH바텍을 말씀을 주셨는데. 네. KH바텍 같은 경우는, 최근 오늘 올라오긴 오는데. 네. 이게 이제 기대 심리가 꺾인 거죠. 네. 얘기 주셨던 것 때문에. 네. 하기는 하는데 네. 물량도 받는데 삼성이 한다 그러니까 직접 하겠다 그러니까 네. 심리가 요새 한번 꺾여갖고 이렇게 조정이 나왔는데 네. 뭐 LG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파인테크닉스 네. 이쪽을 계속해서 봐도 좋지 않나 네.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파트론까지 오늘 잠깐 네. 얘기해봤습니다. 하여튼 파트론을 비롯해서 하여튼 스마트폰 관련주 거기다가 자동차와 IT와 자동차의 결합 이러면서 얘기 나왔던 대로 카메라 그 센서 만드는 놈이 있고 그리고 천천히 카메라의 모듈을 같이 해서 파는 것들 그게 세코닉스랑 아까 엠시닉스 네. 그 부분은 자세하게 또 어저께 거 딱 한 종목에 바로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이요. 네. 그래서 어저께 종목이나 그런 거 분류해서 같이 말씀드린 게 있으니까요. 특히 어저께는 저랑 이성훈 대표 그리고 한 줄 쉬었던 한 줄 저를 피했던 강준혁 네? 네, 강준혁 이랑 우리 김성원 네 명에서 했으니까 어저께 거 들어보시면 좀 새로운 것들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저께 거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코너 들어가겠습니다.